흘러가요. 흘러간 구름아 젖고 젖은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느냐. 머나먼 가슴에 여울치는 아련한 옛날이여. 스쳐가는 바람아 젖고 젖은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느냐. 머나먼 고향 땅 그리운 어머님 보고픈 내 형제들 타국 땅에 내리는 비